어서 오세요. 뭘 드시겠어요?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러는데요. 안 매운 음식으로는 뭐가 있어요? 갈비탕이나 설렁탕은 안 매워요. 불고기도 맵지 않고요. 그럼 갈비탕으로 주세요.